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다고 할 때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성도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민이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중요한 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심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도 삶의 변화를 이루고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삶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 표시를 해두시고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로마서를 배웠는데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뭐라 그래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보세요. 영혼을 제물로 드리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몸으로, 삶으로 그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다 변화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12장 2절에서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1절에서 너희는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너희 삶이 변화가 되라.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오늘 삶의 변화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젯밤에 아,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요즘에 감기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 내가 감기가 걸렸지만은 내일 아침에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만큼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 시절에 전 기독교인들의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아주 예수님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중에는 예수를 위하는데 그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라도 매를 맞는 것이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거기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체험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그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내가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에 구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삶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바뀌면 삶도 변화됩니다.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삶의 열매가 없느냐?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우리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말씀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빌립보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조금 아까 바울은 너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하죠. 여기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 즉 자기를 구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마음, 자기를 구별하는 마음. 예. 오늘 5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 6절 보세요.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모습은 외형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라는 것은 내면의 속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본질을 완전히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과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뭘 떠오르죠?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천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뭘 떠오르죠? 성스럽다, 또 고상하다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거룩하다의 아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거룩하다는 구별하다, 구별되다. 거룩한의 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것은 그 뜻이 구별하다, 구별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시는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서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과 구별되십니다. 여러분 그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은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구별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거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떠밀려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셔서 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자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과 이 인기 영합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약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다행히 이 요셉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됐어요.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가 여기까지라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실한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루는 그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기고 일 잘하는 요셉을 마음에 흑심을 품고 아주 작심하고 유혹을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나와 죄를 범하자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또 나이가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정말 요셉으로서는 거역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옷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으로 자기를 끌어들이려는 이 유혹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얼마든지 그 죄악에서 뒹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자기를 구별하여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대통령인데 노예 해방 못지않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링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이 재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점을 찾기 혈안이 됐습니다. 한 번은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 의회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나이 많은 국회의원 하나가 빈정대기를 링컨 당신 아버지가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을 것이오. 그런 집안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울그락불그락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이 링컨이요 조금도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고 진심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취임 연설 전에 내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만큼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수선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숙연해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재화공의 아들이라고 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망신을 줄 때에 내가 오늘 재화공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두 수선공의 자리까지도 더 내려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보니까 이 링컨마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겸손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한번 같이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바로 우리 사람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된 겸손은 그냥 여러분 말 몇 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그게 참된 겸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에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은 내 성정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냥 낮아짐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실 때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겸손인데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우리 인간들마저도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깊이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공이요. 공이 높은 곳에서 깊이 떨어지면 더 많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9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지극히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겸손을 여기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겸손을 본받으라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고, 여기에 오늘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도 거기 겸손한 마음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보다 나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존경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서 나보다 못한 거, 비판받을 거, 잘못된 거를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좋은 거, 더 나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도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만들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만들지만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최대의 것을 만들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만들지만은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리는가? 겸손하지 않을 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겸손하면 그 얻은 것을 많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보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 아는 말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보면 코요테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코요테. 이 코요테는 원래 그 들판에서 들쥐를 잡아먹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먹이가 없으면 가끔 이 농장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TV에서 코요테가 양을 잡아먹는 광경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요.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것은 코요테가 양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이빨로 양을 물었는데 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번 몸부림을 칠 만도 한데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목 한번 젖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양처럼 죽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저주도 없이, 아무 불평함도 없이 그냥 그저 죽음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양처럼 꿈쩍도 안 하시고 아무 불평도 안 하시고 순순히 그 모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 8절 말씀이에요.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아주 지진이 너무 커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의 잔해더미에 깔려서 생명을 잃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중에 살아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른도 그 지진 더미에서 다 죽었는데 그 지진 현장에서 어떻게 갓난아기가 살았는가? 구조대원들이 먼저 발견한 것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폐허 속에서, 그 지진의 폐허 속에서 이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로 웅크린 젊은 여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로 웅크린 이 여자를 발견했는데 이 여자가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무너지니까 이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그 건물 더미를 온몸으로 지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웅크렸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갓난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엄마가 무너지는 그 더미를 버티면서 이 아이에게 자기의 젖까지 수유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어떻게 그걸 남겼는지 문자를 남겼어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었습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문자에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다오. 이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 무너지는 건물 더미를 지탱을 하면서 죽기까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젖을 주면서 문자로 그 자기의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갓난아기를 살렸습니까? 왜 그 여자가,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떻게 그 고통을 다 참았을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날 이 거룩한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모든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여보시오, 이 성도들이여,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삶의 열매를 이루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